다시 볼 수도 없는 네가 나를 붙잡아 나는 또 이 길을 묻는다. 널 보고 싶다고 또 안고 싶다고 저 하늘 보며 기도하는 나. 네가 아니면 안 돼. 너 없이 난 안 돼.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1년을 날 아파도 좋아 내 맘 다쳐도 좋아 난 그래 난 너 하나만 사랑하니까. 너를 잊고 살 순 없다고. 네가 아니면 안 돼. 너 없이 난 안 돼. 나 이렇게 하루 한 달을 또 1년을 날 아파도 좋아 내 맘 다쳐도 좋아 그래 난 너 하나만 사랑하니까. 내 멍든 가슴이 널 찾아보라고 소리쳐 부른다. 넌 어딨네 거니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. 나에게는 나 다시 살아도 몇 번을 태어나도 하루도 네가 없이 살 수